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다섯 돌세의 조마이요. 청년 학생들의 최고 무대 청정의 한 길로 가고 가리라가 16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소라시와 합창 그의 한생으로 시작된 회고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저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혁명생애를 가슴 뜨겁게 회고했습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비에서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꾼들, 접견자, 연고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